베니인 김종일 장군 만세 친목회 주체사상연구 베니인 전국위원회가 8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성명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김정은 최고 용도자의 도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이 평화수호의 영원한 기치인 병진노선을 확고히 틀어주이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